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네 모습에 눈이 멎네. Oh way, 내 심장이 뛰고 있는지 날 보는 너의 그 섹시한 네 눈빛도 내 귀에 속삭이는 달콤한 입술도 너를 스쳐갔던 남자들도 너를 아껴주진 못했을 걸. No. 나만 바라보면서 죽어 나만 사랑하는 네 모습을 원하고 더 원하죠. My sexy girl, I want you baby girl. 달콤한 네 입술로 내게 다가와 어서 말해줘 사랑한다고 널 더 원한다고. You know, 내게 다가오는 너를 안아주고 싶어. My love, 네 생각에 못 이루네. 내 볼에 스쳐가는 너의 머릿결도 네 머리 감싸주는 따뜻한 네 품도 너를 스쳐갔던 남자들도 너를 아껴주진 못했을까.